먼저 저는 7절 말씀의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길까요? 너희는 의인 99이고 그들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과연 예수님의 생각 속에 그런 구분법이 자리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던지며 오늘 나눔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2년 전에도 이 설교를 했어요. 비슷한 내용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딱 요 주에 우리가 겨자씨마을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그리고 왜 이 주일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바로 직전에 있을까? 왜 예수님을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상징적인 이름을 붙인 것일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은요, 가장 최근에 결정된 교회력입니다. 가장 최근에 결정된 1925년에 가톨릭이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그 의미가 있음을 동의하면서 함께 받아들여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힘과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막강한 권력자들은 결코 왕이 될 자격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직전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925년이라는 시기는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파시즘을 기반으로 독재를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무솔리니는 파시즘을 정말 광풍처럼 일으켰는데요. 파시즘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극단적인 권위주의,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등등을 내세우는 정치 이념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독재를 일삼게 되는 정치 사상이 바로 파시즘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로마, 그 이탈리아의 광풍이 부는 거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정치 지형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무솔리니에게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그 상황을 로마 교황청이 인지를 한 겁니다. 세상이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왕 노릇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독재를 가하며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은 결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될 자격이 없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거머쥐자, 뭐 이런 운동입니까? 십자군 같은 운동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가장 외진 동네, 땅끝이라고 불리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추레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그분의 모습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힘, 돈,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이들은 결코 왕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죠. 여러 뉴스가 있었는데, 양진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이명박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힘과 돈과 권력은 예수의 상징이 아닌데 예수에게 그것을 갖다 붙인 한국교회의 모습들, 그거에 참 가슴 아파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요,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늘 보여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웅얼웅얼거리면서 투덜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불평이 섞인 저항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잃은 것을 찾음으로 얻는 기쁨, 거기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다. 비유의 주인공인 너희는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사라지면 찾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는 것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의 부자는 어떠냐 하면요, 무리를 떠나서 사라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 99마리를 들여놓고 가면 누가 몰고 가버리지 않을까요? 99마리를 놔두고 가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행동이 가능하려면 단 한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99마리를 양에 놔둬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도 그 양떼를 해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요, 이런 정의가 있어요. 비유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이야기지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유를 들을 때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철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죠. 비유는 삶의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요, 당시 삶의 정황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너희라고 불리는 부자들, 바리새인일 수 있고요, 또는 율법학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는요,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죄인들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요, 너희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것을 돌봐주는 사람들 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삶을 살 수 있다입니다. 너희는 가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삶을 살아내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떼를 찾아 나서서 돌아다니는 동안 남아있는 양떼는 너가 잊어버려도 될 만큼 안전하니까, 너희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혁명으로 뒤집히지 않으니까, 폭력으로 빼앗기지 않으니까 너희는 가서 오히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삶을 살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찾아내면 어떡하죠? 수정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또 한번 감동을 받는데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기쁜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후에 어떤 일을 하죠?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과 축제를 벌입니다. 벗과 이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누굽니까? 양떼를 지켜줬던 사람들 아닙니까? 벗과 이웃들은 누굽니까? 부자 너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찾으러 떠날 때 너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다른 연약한 이들, 이 죄인들, 너의 삶의 자리를 지켜준 그들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9마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은요, 남의 것을 약탈하거나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한 이들은요,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을 더 잘 해내죠. 사실 우리가 겨울마다 보는 모습 아닙니까? 겨울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금할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부자인 너는 가서 양 한 마리를 찾아낸 후에 나머지 양떼를 잘 지켜준 벗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라 하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죄인 한 사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온 이웃이 함께 기뻐하는 것, 거기까지가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을 찾아내어라. 그들을 찾아내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을 찾아내서 그를 살게 함을 기뻐하여라. 그리고 너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너의 삶의 토대를 지켜준 이웃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여라.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언제나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희망이 담긴 넋두리와 같은 게 아니죠. 힘들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공동체의 몫입니다. 감사는 연약한 자를 살리는 바른 일을 하는 나, 그 나의 삶의 토대를 지켜준 이들과 함께 그 바른 일의 결과를 놓고 축제를 벌이는 것까지가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의 원리가 펼쳐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단순히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를 강조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내라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김건호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건호 목사님. 2012년 이든교회 처음 출발했을 때에도 김건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오셔서 당시 하셨던 사역이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햇살 보금자리 사역이었는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노숙인들이 계신 햇살 보금자리 찾아가서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 일을 하셨던 김건호 목사님. 김건호 목사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김건호 목사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김건호 목사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노숙인, 그들이 회복될 때마다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55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회상하며 되짚어볼 때마다 그분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궁금해집니다. 말씀도 어눌하셨고 그리고 행동도 늘 느릿느릿 하셨던 것 같은 그분. 그러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그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하나님과의 내밀한 만남 속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 속에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을 좀 그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죄인, 즉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기뻐하고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이웃과 함께 다시 한번 축제를 벌이는 감사를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 감사하고 혼자 좋아하는 것 이제 그만두고 함께 찾아내고 함께 축제를 하는 감사, 그것이 아마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세상의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저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살 수 있는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그런 감사를 가르치셨던 예수의 가르침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